사랑이 성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에 닮은 내 사랑아 어이매치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이 성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울어야 하나